버기가요. 아주 버기가요. 둘만 보면 나도 몰래 버기가요. 아니 썩이가요. 우리가요. 넌 버기가요. This is double double double double combo double double double combo. This ain't bubble bubble bubble bubble. 너는 질겅질겅 우리 빙글빙글.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저 아가씨도 남자 녀석들도 외쳐대는 나의 이름. 내 랩은 대한민국 기호식품. 나를 따라하는 젊은이들 알쏭달쏭 하고 달콤. 회색 안경을 부순 나의 두잡모. 나와 비슷한 워너비스타. 좁고 쫓기지만 난 무비스타. 여자보단 장난감을 좋아하지만 우습게 보면 상처받지 악의 미나. 야 오리지널 난 오리지널. 편의점의 커피 이름마저 T.O.P. 내가 만 눈동자로 그녀를 흔들어 놓고 나만의 긴 속눈썹은 역경 스모키 화장과 다른 타고난 여유. 아주 버기가요. 아주 버기가요. 둘만 보면 나도 몰래 버기가요. 아니 썩이가요. 우리가요. 넌 버기가요. This is double double double double combo double double double combo. This ain't bubble bubble bubble bubble. 너를 질겅질겅 우리 빙글빙글. 꿈을 가르고다가 언제더라고 날 알아. 슈퍼볼 비트 위에 손아고 마이크 내 집 위 봉 무대 위에 나폴레옹. Call me when you see my swag. You say wanna be J.E.의 권지영. Bling bling bling 대충 그냥 아무거나 걸치면 화풍. 내 이름 다 알죠. Bravo my life. You're so too on Tokyo 찍고 다시 또 they call me 용길동. What was smoking so well. 난 스케줄에 시달려. 저 밤이면 I'm so lonely. 내 스캔들 다 기다려. 저 오빠가 좋다니 영가호가 안써. 인지도 우리 집 가호가 앞서. 내 제스처는 최면 유혹하는 스왓. 내 목소리의 제목 스윗 메두사. 아주 버기가요. 아주 버기가요. 둘만 보면 나도 몰래 버기가요. 아니 썩이가요. 우리가요. 넌 버기가요. This is double double double double combo double double double combo. This ain't bubble bubble bubble bubble. 그럼 너를 질겅질겅 우리 빙글빙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목소리 탑과 GD는 아몬드와 초콜릿. 딥딥딥딥 블러와 우리의 조화. 현실성 없는 어젯밤 네 꿈의 동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목소리 탑과 GD는 아몬드와 초콜릿. 딥딥딥딥 블러와 우리의 조화. 현실성 없는 어젯밤 네 꿈의 동화. 버기가요 버기가. 아주 버기가요 버. 아주 버기가요. 아주 버기가요. 둘만 보면 나도 몰래 버기가요. 아니 썩이가요. 우리가요. 넌 버기가요. This is double double double double combo double double double combo. This ain't bubble bubble bubble bubble. 그럼 너를 질겅질겅 둘이 빙글빙글.